cooking 맞으면 to me and I'll be your fire. 귀신 같은 세상 속 유일한 trophies you. This a letter from me to you. 좀 부끄러워.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. 바이바이.